church that saved a wretch like me. Oh, I was lost, but now I'm found.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애통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거짓된 것이 우리들이며 진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하여 내세울 곳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움직였던 그 한 걸음을 기억하시어 이 순간도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던 우리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뻤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행복했던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때때로 나를 치시어 주께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금으로 온전히 빛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비록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제 멈추게 하옵소서. 이제 그것을 멈추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때때로 불신하며 신뢰하지 않으며 믿음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주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인생에 조금도 더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입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내 안에 하나님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부모 혹은 자식, 가족들이었습니까? 가족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하나님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그저 나의 바람들이었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온 천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만이 나의 삶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아멘. 이 땅에 높아진 모든 산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된 행복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가짜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올해는 우리가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만 다 읽어도 아마 한 해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생애에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기쁨이자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를 하나씩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또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도적인 통찰력으로 누가복음을 우리 연합오순절 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죠. The Gospel according to the Luke. 누가에 따른 복음 혹은 누가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Gentile physician Luke, 이방인 의사 누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출신이 어디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는 어디 출신이죠? 누가 어디 사람입니까? 지역. 고향이 거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출신이라고는 했습니다. 누가는 어디 출신입니까? 안디옥 출신이라고 했었죠, 제가. 안디옥. 누가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탁월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누가, 자, 어떤 사람이 누가에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바나바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리기 쉽지만 바울과 누가는 동역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 바로 곁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누가가 많은 장면들을 알고 기록했겠죠. 자,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 의사죠.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말은 누가는 돈벌이를 한단 말입니다. 바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후원했던 사람, 후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 생계를 책임져주고 돈을 줬단 말입니다. 왜요? 물론 바울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밥 제대로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면 누군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누군가 해야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누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곁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서에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가밖에 없구나. 그 얘기를 바울이 기록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보통 디모데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여 죽기 직전에 기록했던 편지가 디모데서인데 거기에 누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뭘 했겠습니까? 같이 기도했겠고 같이 말씀을 나눴겠고 경제적으로 후원하여 감옥에 갇힌 누가가 먹을 밥을 줬겠죠. 그 누가 그게 바로 바울이 먹을 식사를 대접했겠죠.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은 아마 바나바였겠죠. 어쩌면 바나바가 누가를 전도했을지도 모르겠죠. 예. 이방인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죠.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둘 다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From Luke to Theophilus. 근데 이 이방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편지라고 불러야 될지 책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록을 하여 줍니다.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purpose?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한 번 더 알려주려고.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each.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얘기를 특별히 그 데오빌로에게 해주고 싶어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냥 서로 쉽게 말을 섞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안디옥 출신의 의사 누가가 로마 고위 관리 혹은 행정가 혹은 아무튼 최고의 귀족이었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불리었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설이니까요. 본명을 좀 기록을 남겼다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본다면 본명을 남겼다라면 아마 그는 훨씬 더 일찍 죽었겠지요.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되는 각하였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그 사람과 누가가 신분을 노출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누가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와 데오빌로의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모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십니까? 공통점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아주 강조했었는데요.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십니다.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 누가가 왜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아, 누가도 이방인이고 데오빌로도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말했겠구나. 그렇게 표현했겠구나. 누가복음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누가가 이해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에게는 어떤 요소가 있었겠지요. 왜 하필 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 데오빌로라고 불렀겠냐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불릴 만한 별명과 별칭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냥 각하라고만 해도 됩니다. 굳이 데오빌로라고 하지 않고 제가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믿으시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각하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냐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 때는 누가의 마음속에는 안디옥 출신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분명 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가가 바라볼 때 이 각하에게는 어떤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결국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 때가 아마 2000년 전이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바뀌었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 나 예수 믿어요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It's a different level. 이거 다른 레벨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궁금해 생각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던,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초대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 거기에 안디옥 교회 이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일곱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앞섰거든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해서 어떻게 아마 좀 변했겠지요. 그래, 아무튼 그 당시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 있었겠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그들뿐이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음 표적의 성령을 받는다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된 삶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종교로서 바라볼 때 아무튼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지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겠지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볼 때 누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친구인 사람. 누가 바라볼 때 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누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안디옥 출신에, 제가 만약 누가라면 저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시죠?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나오지 않는가? 저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시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 당시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정치가이면서 상당한 거부, 엄청난 부자. 그 사람이 커밍아웃 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 무슨 뜻이죠? 기득권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놓고 말했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 이 사람 누구죠? 당시 정치가 아닙니까? 공회원.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가니까 이 사람 정치가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원로지요. 그 사람이 커밍아웃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무슨 뜻이죠? 모든 거 다 상실, 다 뺏긴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또 다른 사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초대교회를 지탱했다는 사람, 그 첫 번째 바나바. 바나바의 사촌이 누구죠?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아닙니까? 네, 마가인데 요한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요한이죠. 뭐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마가복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아니고요. 다락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집이 120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락이 120명 들어갑니다. 그 어디에 있죠 그 집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갈릴리 총구석에 120명 들어가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요. 서울 한복판에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 가진 부자하고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서울이 부자죠.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 제일 중심에 딱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엄청난 부자였단 말이죠. 그 사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 바나바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레위라고 잘 얘기 안 하고요. 항상 그 사람은 바나바, 바나바라고 불렸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죠?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물심양명으로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섬겼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본명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불렀습니다. 위로자. 여러분 곁에 위로자가 있다면 신나시겠지요. 아, 이 사람 위로자야. 그게 무슨 말이죠? 그가 나를 위로한단 말 아닙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그를 가리켜 위로자, 즉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믿음이 정말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에 드렸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 있어도 먹을 걸 못 삽니다. 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니까 관계를 단절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음식이나 뭘 팔면 그 사람도 가게 문 닫는 겁니다. 돈 있어도 못 산단 말입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아야지 멀리 가서라도 뭘 사올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와 상종을 이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에 가서라도 먹을 걸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쌀 20kg 하나를 전에는 3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kg 쌀을 10만 원에 사야 된단 말입니다. 교통비, 운송비, 중간에 도둑들이 있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다 쓰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3만 원에 먹던 사람이 10만 원에 쌀 20kg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바나바, 그들이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 그 이후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딱 그때 장면 외에는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전 너무 궁금합니다. 그들이 보였던 행적과 모습을 보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지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왜 기록이 없을까? 그나마 유일하게 조금 더 기록에 남은 자가 바나바죠. 사도 바울을 데려왔던 사람,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던 사람, 아무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발견할 수는 없지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었을지 그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갔을지는 몇 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알 수 있죠.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다는 사실, 안디옥 출신 누가, 안디옥 출신 바울이 전 세계를 바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간접적인 사실을 통하여 바나바를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요.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바나바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막 타락했는가 봐, 믿음을 떠나갔는가 봐 라고 상상하기에는 지나친 무리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면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가진 거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 예수 배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 뺏겼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게 그게 있겠습니까? 다 뺏겼는데 모든 기득권과 권리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찌 된 겁니까? 니고데모 도대체 어찌 됐습니까? 좀 그나마 좀 추측 가능한 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일찍 죽진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가능하지만요, 바나바 어찌 됐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행을 떠났는데 도대체 왜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남기게 되고 더군다나 아주 사이 안 좋았던 사도 바울이 마가를 가르쳐 사랑하는 아들까지 불렀다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좀생이라서 바나바와 틀어진 걸 기록을 안 남긴 건지 도대체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과 성료로 거듭나셨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결된 생활도 하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그냥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증하진 않습니다. 왜요?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내가 조금 반응했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때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때가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진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차별하십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차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 범주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특별합니다. He divided two classes, Christian or not. But I believe non-Christian class include church attender and non-believer. 그럼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며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정말 모든 것으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되기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 최고를 하나만 뽑으라면 어떤 방법일까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뭐 아주 정말 엑셀런트 최고 뭐 아썸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최고가 뭐냐라고 뽑는다면 그거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위아래서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신다면 최고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뭐 열심히 돈 모으고 해도 뭐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보다는 못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를 먹고 관리하는 것, 이게 좋습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탁월합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저는 지금 비슷한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탁월함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멋진 것,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축복을 차지하시기를, 획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획득해야 됩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머리를 전부 다 써야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각하라고 불렸던 인물이 몇 명 없습니다. 빌라도니 뭐 이런 몇 명밖에 없단 말이죠.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각하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리, 나의 권력, 나의 권세, 나의 힘, 나의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가 탁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가 월등하다. 여러분, 그가 생각했을 때 각하로서의 나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과 부가 예수 믿는 것과 조금 비슷비슷 비등비등했다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럼 모험을 왜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힘과 능력과 부함이 예수 믿는 게 조금 낫네 라고 했다면 예수 믿겠냔 말이죠.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내가 각한데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권세와 권력과 힘과 능력과 비등비등 비슷했다면, 아니 나의 힘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위험 감수를 왜 합니까? 그럼 모험을 왜 하나 말이죠. 모든 걸 뺏길 수 있는데 그런 위험 감수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더 뛰어났다면. 데오빌로는 들었고 데오빌로는 보았단 말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군가를 통하여 그는 듣고 보았고 그는 마음에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각하다. 로마 제국 아래 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나는 부유한 자고 내 밑에 수천 수만의 신하들이 있고 내 밑에 군사들이 있고 나는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는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온 우주의 왕을 알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쓰레기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분의 위대함을 발견했다. 내 딸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란 말인가? 내가 아무리 부자인들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분과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나는 더 큰 권세를 얻고 싶고 나는 더 완전한 권력을 쟁취하고 싶고 나는 진정한 부를 얻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예수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의 맛을 압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죠. 내가 가진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모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위험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투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반드시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밭에서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밭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걸 전부 다 팔아서 밭 주인에게 줍니다. 딱 하나, 저 땅 내가 사고 싶어. 아마 밭 주인은 기아찼을 겁니다. 그 땅 이게 아닌데 훨씬 싼데? 근데 이 돈 준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팔았겠죠. 저런 멍청이. 그 땅은 이만큼 비싼 땅이 아니었는데. 근데 땅을 사고 땅 문서를 쥐고 오면서 이 사람은 말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주인,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쟤는 몰라. 쟤는 몰라. 지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걔는 몰랐어. 지가 주인이었는데도 걔는 그걸 몰랐고 난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걸 샀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와! 환호치면서 뛰었겠습니까? 이제 그 밭은 내 밭인데. 이제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대오빌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열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